생겼어. 너를 있는 같이 우는 걸 어떻게 넌 그리도 쉬웠어. Yeah.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이별 그거 별거 아닌 척 해봤지 난 결국에 난 오늘도 말이야 너 없으면 하늘을 갔다가 날 길을 걷다가 그렇게 알았어 Ha ha ha.